SPM 뉴스 6월 7일 주요 뉴스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이 내년 총선에서 양당의 연합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야당들이 모두 공조하면 정권 획득이 가능하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뉴질랜드의 노숙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노숙자 숫자는 41,075명으로 뉴질랜드 인구의 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웨스트팩 은행은 1년간 주택융자를 무이자로 주겠다는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웨스트팩 아시안 브랜치의 류규수 과장에게 웨스트팩 무료이자 프로모션과 향후 금리 전망을 들어보았습니다.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의 세계 번영지수에 따른 결과입니다. 새 예산안에 따르면 담뱃세를 매년 10%씩 인상해 4년 뒤에는 담배 한 갑의 가격이 $30 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말 7억 달러 가까운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가우크 대통령의 연임에 찬성하는 의견이 70%였습니다. OECD 2016년 더 나은 3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순위는 38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환경 부문에서 37위를 기록했고 공동체 부문도 꼴찌를 겨우 면했습니다. 반면 교육기관, 학습열 등 교육 분야는 6위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 교민이 4만 5천 달러 상당의 반지 다이아몬드를 분실하고 보험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뉴질랜드 헤럴드에 보도된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치 뉴스입니다. 노동당 앤드류 리틀 대표와 녹색당 제임스 슈 공동대표, 매티리아 투레이 공동대표는 양해 각서에 서명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양당의 연합을 공식화했습니다. 노동당의 리틀 대표는 양당이 연합하여 2017년에 정권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틀 대표는 정권을 잡는다면 노동당의 재무대변인인 그란트 로버트슨 의원이 재무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다른 장관의 자리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의 연합은 지난 2014년 총선 때 녹색당이 먼저 제안한 바가 있었으나 노동당에서 이를 거절했으며 당시 노동당 대표였던 데이비드 쿨레프 의원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연합을 거절한 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노동당은 현재 원내 제2당으로 32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어 3당인 녹색당과 연합할 경우 총 121석 중 46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당이 연합하여 뉴질랜드 제1당과 공조한다면 정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 정치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과 녹색당, 뉴질랜드 제1당이 연합한다면 정권 획득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인 61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노숙자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오타고 대학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오타고 대학 연구팀은 인구조사 자료를 인용해 노숙자 비율이 지난 2001년에는 130명 당 1명 꼴이었으나 2006년에는 120명 당 1명, 지난 2013년 100명 당 1명 꼴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노숙자 증가는 인구 증가를 크게 앞질렀다며 인구는 이 기간에 4.8% 증가한 반면 노숙자는 25%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노숙자 숫자는 41,075명으로 뉴질랜드 인구의 1%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 2006년에는 33,295명으로 전체 인구의 0.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직 사이트 시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전 업종의 봉급 추이를 조사한 결과 디자인 건축, 헬스케어 교육, 회계 물류, 접객업 관광, 정부 부처의 봉급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농업, 콜센터, 소비자 서비스, 부동산, 은행 등은 봉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웰링턴의 평균 봉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오클랜드였습니다. 트레이드미에 나온 구직 광고 중 가장 봉급이 높은 직업은 모두 IT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 광고에 나온 IT 기능 컨설턴트는 평균 연봉이 14만 8천 달러, IT 아키텍트는 13만 9,830달러, IT 프로젝트 매니저는 133,083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팩 은행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4명에게 1년간 주택 융자를 무이자로 주겠다는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5월 27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오클랜드에서 처음 자기 집을 사는 사람에 한해 적용됩니다. 웨스트팩 은행은 추첨을 통해 4명을 선발, 1년간 주택 융자의 이자를 면제해 주게 됩니다. 선정된 4명에게 주어지는 무이자 금액은 평균 50만 달러의 융자를 받는다고 할 때 연간 4.7%의 이율을 적용하면 10만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웨스트팩의 이번 프로모션은 시중은행들의 모기지 고객 모으기 전쟁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계속 하락하며 모기지 상품의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공식 기준금리는 지난 3월 0.25포인트 인하돼 2.25%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기준금리는 지난 2007년 8.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락해 2009년에는 2.5%까지 떨어졌으며 2013년까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가 2014년부터 반등하며 3.5%까지 치솟았지만 국제 유제품 가격 하락과 더불어 하락을 거듭하며 2%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RBNZ가 오는 6월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올해 2%의 벽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트팩 아시안 브랜치의 류규수 과장에게 웨스트팩 무료이자 프로모션과 향후 금리 전망을 들어보았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첫 집 구매하시면서 첫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요. 5월 달부터 7월 이 두 달, 그러니까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그 사이에 융자를 받게 되시면 한마디로 추첨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추첨을 통해서 총 4분이요. 융자에 대한 이자를 전혀 안 내시는 겁니다. 1년 동안. 융자가 있으시는 분들이 옮겨 다니시는 시장으로 좀 많이 변경이 된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첫 집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손님을 이제 받으려고 프로모션을 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더 많이 내려갈 거고 뭐 확률도 높다라고 일단 예상은 했었는데요. 은행에서는 지금 조정이 좀 많이 된 상황이고요. 6월 9일날 나오는 리뷰도 원래는 기존에는 80% 정도 확률로 금리가 좀 내려갈 거로 예상한 상태에서 50%로 지금 또 수정이 됐고 있기 때문에요. 동결될 가능성이 50%고요. 내려갈 가능성이 50%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반이죠. 다음 뉴스입니다. 뉴질랜드가 살기 좋은 나라 세계 4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의 세계 번영지수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에 이어 살기 좋은 나라 4위를 차지했습니다. 번영지수는 세계 142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 보건, 안전 등 89개 항목을 분석평가해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이어 스웨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가 5위부터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뉴스입니다. 트레이드미 거래 자료에 따르면 오클랜드 주택 렌트비가 뛰어올라 평균 520달러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오클랜드 렌트비는 평균 500달러를 유지했으나 지난 4월 520달러를 넘으면서 최고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렌트비 인상은 모기지 인상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노스랜드 렌트비는 작년 대비 16.7% 증가한 350달러, 베이오브 블렌티는 12.7% 올라 400달러, 와이카토는 9.6% 인상돼 360달러였습니다. 새 예산안 뉴스입니다. 정부가 담뱃세를 매년 10%씩 인상하기로 발표해 4년 뒤에는 담배 한 갑의 가격이 30달러 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빌 잉글리시 재무장관은 이와 함께 공예 산업들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재정 흑자 폭이 커지게 됨에 따라 국가 재무가 꾸준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잉글리시 장관은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 중국의 성장 둔화로 뉴질랜드 낙농업 수출 가격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연 2.8%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낙농 산업에서의 부진을 호황을 누리는 관광 산업과 건설, 이민 증가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재무부는 6월 말로 끝나는 2015-16 회계연도 중 7억 달러 가까운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정 흑자는 2020년까지 67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세금 인하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 흑자 규모는 이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월드뉴스입니다. 요아힘 거크 독일 대통령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합 90 출신의 그는 201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의 단일 후보로 나섰으나 이후 좌파당을 제외한 집권 보수 정파 모두로부터도 초당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가오크 대통령은 이런 폭넓은 정치적 기반에다가 대중적 인기를 자산으로 재선 도전 시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대연정 소수당인 사민당과 야당인 녹색당은 물론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그가 연임 도전에 나선다면 또 한 번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독일 제2공영방송 ZDF는 여론조사 결과 가오크 대통령의 연임에 찬성하는 의견은 70%, 반대 의견은 22%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재 품목에서 해제된 이란산 수제 카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전국 카페트센터에 따르면 한 달간 수제 카페 수출량이 234톤으로 집계됐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량과 금액 모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첫 1개월간 카페 수출 가운데 미국행이 7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페르시아 카펫으로 널리 알려진 이란산 카펫의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비단으로 짠 제품은 1만 달러 이상의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0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발효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지닌 이란산 카펫을 비롯해 캐비아, 피스타치오의 수입을 금지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10년 이란산 카펫 수입을 금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란 카페 수출액의 20%를 차지한 최대 시장이었습니다. 이란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카펫의 65%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OECD 2016년 더 나은 3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순위는 38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습니다. 더 나은 3지수는 주거, 소득, 공동체, 환경, 삶의 만족, 안전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매년 국가별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한국은 2012년 24위를 차지한 이후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환경 부문에서 37위를 기록했고 사회 내부의 유대 관계를 뜻하는 공동체 부문도 꼴찌를 겨우 면했습니다. 인생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한국인들은 10점 만점에 평균 5.8점을 줘 OECD 평균 6.5점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교육기관, 학습열 등 교육 분야는 6위로 11개 부문 중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삶의 질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는 노르웨이였고 호주,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민 뉴스입니다. 오클랜드 교민이 4만 5천 달러 상당의 반지 다이아몬드를 분실하고 보험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뉴질랜드 헤럴드에 보도된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제뉴 한국인 노인회와 태권도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남 씨로 올해 1월 펜묘에 있는 체육관 다리실에서 지난 2013년 3.4 캐럿으로 감정받은 다이아몬드가 반지에서 분리되는 바람에 잃어버렸다며 보상금 청구를 보험회사 배로에 했는데 보험사는 다이아몬드가 빠졌던 반지를 제대로 고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보험회사 배로는 이 씨가 우리에게 반지에서 다이아몬드가 분리되는 바람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것을 찾아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다시 박아 넣었다는 말을 했다고 보험금 지급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외 조항을 근거로 거부됐는데 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자기 재산을 제대로 수리하거나 분실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남 씨는 지난 2014년 처음 다이아몬드가 반지에서 빠진 후 서울에서 전문가가 다시 박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 배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보험 청구는 다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남 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도 보험료 그 반대를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 한국 사람이 안 주려고 몽글몽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헤럴드 기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보상 안 해주면 못 되겠지. 기자가 이제 언급했어요. 지금 해주려고 폼 잡은 것 같아요. 다음 교민 뉴스입니다. 한인회관 건립기금 납부자 현판식이 6월 25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현판식은 한인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오후 5시 한인회관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행사가 끝난 후 BBQ 시간도 있으니 많은 분의 참석을 바란다고 한인회 측은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같은 날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다루어질 기타 안건 상정을 위한 의견을 6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SPM 뉴스였습니다.